2014년도에 여러분 9월 달인 것 같은데요.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한국의 자살률이 하도 높으니까 자살에 관한 특집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하면, 그 방송에 의하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을 압도적으로 1위를 계속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정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수치이지만 37분의 1명당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 숫자가 우리 그 전쟁으로 따지면요. 이라크 전쟁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에 이라크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한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두 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보다 5년 동안에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5배가 더 많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수치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굉장히 그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죠? 왜 교회는 그 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왜 그 자살률을 낮추는데 그렇게 별다르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핵심 가운데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하면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에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목적이라고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지금 당장 죽으신다면, 돌아가신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세 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간다라는 표현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들어간다라는 표현하고 어느 새로운 장소로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복음서는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완성된 모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어서 몸은 땅에 있고 영혼의 상태로 하나님의 곁에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몸과 육신을 가진 상태로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공간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온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 머무르는 곳이고 이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못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여러분에게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려움을 느끼는 거고요. 힘든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미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고 그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 개념을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개념을 왜곡해서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은 정말 죄가 많은 세상이요 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니 이 찬양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죠? 힘들 때마다 우리는 부르면서 빨리 이 세상을 정리하고 저 세상으로 가야 되는 줄로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극치의 모습을 우리가 아직 못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하여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그 공격의 세력이 없어집니다. 마지막 심판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태초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하여 공격을 당합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여러분 실패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세상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처음부터 태초부터 공격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3장에 보시니까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라는 말로 시작하죠. 뱀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뱀의 존재가 창조자가 아니라 그는 원래부터 있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단은 이 뱀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제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죠.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과 이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는 처음부터 이 뱀의 유혹과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늘 공격당해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 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는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 이제 왕의 나라를,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3장에 보시면 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13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사울이 왕이 됐고요. 그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1년 동안 열심히 나라를 왕이 되어서 정신없이 나라를 세워가고 2년 차가 되는 상황입니다. 2년 차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받고 있음을 오늘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매. 그렇죠? 사울은요 어느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13장 초반에 보시면 사울은 3,000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3,000명의 군대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기부하러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갔던 그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치는 바람에 블레셋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온 군사가 지금 이 정도입니다. 자, 이건 감이 안 오시죠?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셀 수 없는 보병을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3천 명의 군대가 있어요. 물론 성경을 자세히 잘 보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제 이 전쟁이 벌어지자 백성들이 모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백성들이 4절이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죠? 백성들이 막 점점 모여왔습니다. 얼마나 모였을까요? 성경이 숫자를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뒷부분에 가셔서 정작 싸움이 벌어질 때 숫자가 등장하는데 15절이죠.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요? 600명만 남았다. 처음에 있던 3,000명보다도 더 적은 숫자가 남았다. 600명.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군대, 지금 사울의 군대는요.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20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느니라. 상대방은요 지금 병거가 3만입니다. 이 전차부대입니다. 그대로 말하면 무시무시한 병거가 3만이고 마병 기마부대가 6천입니다. 근데 이쪽에는 600명이 남아있는데 그 600명 중에 칼과 창, 무기가 제대로 있는 사람은 왕하고 왕 아들 두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다 삽, 곡괭이 이런 것만 들고 왔다는 말이죠. 그렇죠? 대장간이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쇠를 다루는 기술이 블레셋에게만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전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싸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전쟁에 늘 노출되어져 있고 늘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이 좋은 집사님들도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저도 목사의 아들이고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목사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속썩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딸들도요. 저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이 좋은 부부들도 이혼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 전에 11일 날인가요? 7월 11일 날 춘천에서 불이 났는데 엄청난 불이 났습니다. 교회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교회가 그냥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 샌드위치 파넬이라 하네요. 거기는 뭐 불씨가 안에 들어가서 진화하는데 정말 힘들답니다. 한 3시간가량, 2시간 30분이 넘도록 진화했는데 그 불을 끄느라고 헬기도 뜨고 소방차도 뜨고 25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불을 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건물이 교회 건물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교회 건물에 불이 날 수 있냐? 여러분 교회 건물에 불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피해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된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랬고 역사상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보러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전투하며 공격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받는다는 그 존재 자체를 기억하시고 공격의 존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이 전쟁을 잘 준비하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받는 공격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럼 뱀이 공격한다고 해서 물어뜯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공격받는 공격의 내용은 뱀이 와서 물어뜯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뱀이 문제가 아니라 뱀이 공격하는 공격의 내용은 이브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그렇죠? 그걸 우리가 좀 집중해서 잘 봐야 됩니다. 어떤 공격이었습니까? 이브는 뱀이 이야기하기를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띄워놓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첫째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까지 이탈하게 만드는가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말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곳까지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공격의 실체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공격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우리 안에 들게 만드는 것, 그게 태초에 하나님 나라가 받은 공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13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죠. 13장을 갔는데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온 것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공격받고 있는가 하면 블레셋이 실제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은 지금 쳐들어오려고 준비만 하고 있고 거기에 무너지고 있는 것은 사울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그죠? 그래서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엄청난 블레셋의 군대가 진을 치고 서 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무서워서 하나 둘씩 도망가고 이제 겨우 한 600명 남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끌다가 이제 다 도망가고 아들 요나단과 사울만 남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빨리 한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있을 때 전쟁을 벌여야 될 텐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쟁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전쟁을 나가서 싸우게 되죠. 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그것을 확인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나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하긴 해야겠는데 이제 나가서 싸우려면 제사를 먼저 지내야 되는데 제사는 사울이 지낼 수 없고 누가 지냅니까? 사무엘이 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이 사무엘이 빨리 안 오고 늦장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늦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그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대신해서 사울이 그냥 후딱후딱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형식적이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이제 나가기 전에 이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냥 한 것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은 항상 이렇게 꼬입니다. 하필 제사가 막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한 10분만 빨리 오지. 조금만 빨리 왔으면 될 텐데. 항상 제사를 다 지내자마자 그때 사무엘이 도착한 것이죠.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제사는 다 지냈으니까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상황을 설명합니다. 변명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제사를 지낸 겁니다. 지금 전쟁은 코앞에 벌어지게 됐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당신은 안 없고 당신 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은 정말 단호합니다. 사무엘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특별히 14절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럼 가만히 보면 사울이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어쩜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제사를 안 지내고 나가서 싸우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싸우려고 하는 이 사울이 그렇게 잘못했나요? 사무엘이 늦게 와놓고 결국 이 모든 책임은 사울이 지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엄청난 책임을 집니다. 어떤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이어받지 못하는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으로 사무엘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심각한 죄일까요? 사울이 한 죄가?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창세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창세기에 온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그 이브가 한 일과 오늘 사울이 한 일이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자리로 넘어가려고 하는 다른 자리를 탐하고 있는 그 마음이 사울과 이브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죄 가운데 빠진 것이죠. 그렇죠?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 외에 사무엘의 일까지 자기가 감당하게 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사무엘의 일을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하나님의 일까지 자기가 빼앗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결국 이 교만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너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자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리, 그죠? 아빠들이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엄마로서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엄마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가정이 무너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성도로서의 자리, 우리도 성도로서 해야 할 그 자리들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도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이 특별하게 청문회 같은 것이 열렸는데 거기서 메인 주제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메인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그 세월호가 침몰하는 골든타임 7시간 동안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대통령은 왜 자리에 없었느냐? 이 말이죠. 전 맨 처음에 그게 뭐 그렇게 대수인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자리를 탐하는 것, 그렇죠? 내 가정의 가장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가장의 자리를 버리고 남의 집 가장자리 하려고 하면 가정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당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공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재어주신 그 자리, 그렇죠?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일터,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리를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울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지키려면, 자리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 하고 이 말씀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어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가? 저는 믿음의 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리를 떠나는 이유는 다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마이너스 한 14 정도 되어집니다. 제 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눈이 나빠가지고 물론 5살부터 안경을 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교에, 옛날에는 학교에 이렇게 시력 검사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력 검사할 때마다 늘 창피했습니다. 맨 위에 글자가 안 보이게 돼요. 맨 위에 세 줄 그게 안 보입니다. 그냥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맨날 안 보인다 그런 것도, 그럼 맨 처음에는, 아, 안 보입니다. 그럼 막 장난하는 줄 알고, 나오신 분들이 야단쳐요. 진짜로 안 보이는데. 그죠? 그런데 하루는,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외웠습니다. 두 줄까지. 너무 창피해서 두 줄은 외울 수 있겠다. 두 줄은 내가 외워야지. 그 정말로 두 줄을 뭐, 다 외워가지고 딱 썼습니다. 한쪽 눈을 딱 가리고. 그런데 딱 짚었는데, 답을 못하는 거예요. 짚은 지팡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얇은 지팡이를 이렇게 대셨는데 그 지팡이 자체가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뭘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무엇을 보는가를 우리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브가 본 것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인데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십시오. 3장 6절을 한번 보시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죠? 눈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죠? 이 사단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이 여자가 그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나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3장으로 넘어와서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무엘이 본 것이 11절에 등장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이 왜 제사를 지냈습니까? 사무엘을 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렇죠?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군대가, 그렇죠? 전차부대가 뭐 3만이 오고, 기병대가 6천이 오고, 수많은 모래, 해변에 그 모래 같은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치려고 몰려온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사무엘이 안 온 것을 본 것입니다. 사무엘의 빈자리를 본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다 지금 현상적으로 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 사울에게는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보느냐가 그 전쟁을 이기느냐 지느냐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다면 죄송하게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늘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피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늘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똑같이 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을 싸울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의 핵심은 뱀이 아닙니다. 그 전쟁의 핵심은 블레셋이 아닙니다. 그 전쟁의 핵심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본다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본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고 있는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손에 쥐어진 통장에 다 떨어진 마이너스 잔고 통장을 보고 계십니까?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 형제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만을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여러분들이 다 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처럼 장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블레셋 군사와 도망가는 백성들을 보며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죄악을 범치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